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을 경축해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촉포 발사가 있었습니다. 16일 저녁 김일성 광장과 조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양안은 경축의 불보라를 보기 위해 모인 각계층 근로자들, 청소년 학생들로 흥성이고 있었습니다. 열 9시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탄들이 수도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.